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귤라르 유엔 인권리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 담당 특별보호고자와 일행이 2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인권리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 담당 특별보호고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목적은 장애자들의 전반 실태를 여해하고 최근 우리가 가입한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리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며 협약 리행에 필요한 기술 협조 제공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 무대에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전복을 목적으로 탈북자들의 거짓 증언과 날조 자료에 기초하여 조작한 반공화국 인권 결의들을 전면 배격하며 결의에 따라 나온 조선 인권 상황 관련 특별 보고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합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며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입한 국제 인권 협약들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으로부터 이번에 유엔 인권리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 담당 특별 보고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고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문 기간 특별보고자와 일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하국 보건상과 리흥식 외무성 대사를 각각 의례 방문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 외무성, 교육위원회, 보건성, 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와 조선농인협회, 조선맹인협회를 비롯한 장애자 관련 해당 일꾼들을 만나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리행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했습니다. 의대 방문과 면담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데 대하여 그리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과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국가의 우월한 시책들과 조치들의 혜택으로 장애자들도 차별 없이 보람찬 삶을 꽃피우고 있는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특별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함께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리행을 위하여 조선 측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를 비롯한 조선의 여러 기관 일꾼들과 진행한 의견 교환이 긍정적이었으며 2018년 3월 유엔 인권리사회 제37차 회의에 제출할 방문 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귀중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재류기간 특별보고자와 일행은 평양시에 있는 옥류아동병원 과학기술전당 장애자열람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평양초등학원과 화이남도 봉천맹학교를 참관했습니다. 또한 특별보고자와 일행은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 장애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그들과 상봉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체육관에서 진행된 2017년 봄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